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황진영 작곡인 노래는 주체 88 199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르지 못할 숭고한 동망과 풍모를 지니시고 이 땅 위에 인민 사랑의 대화원을 갖고 오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음없는 신뢰 예종을 민족적 향취가 짙은 음악적 화폭에 담아 특색있게 펼쳐보인 성가작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인덕을 지니신 졸세의 위인이시며 인덕의 최고 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윤하시고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자애로운 오보이이십니다. 가장 준엄했던 시련의 고비를 헤쳐넘으며 인민에 대한 유라 같은 사랑으로 심장을 태우신 우리 장군님의 졸세의 위인상을 뜨거운 눈물 속에 절감한 우리 인민이기에 그이의 처남을 백두미령 제일봉에 새기고 이 세상 제일 고운 꽃을 그이의 처남으로 부르며 북받치는 감사의 정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고귀한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진보적 인류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켜주며 21세기의 태양으로 만민의 노래 속에 끝없이 칭송되어 올리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오보이이시며 졸세의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을 친근한 인민의 장군으로 칭송하면서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저곡의 참모습을 함축된 시호에 담아 의미 깊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가작품들과 달리 졸세의 위인의 고귀한 풍모와 업적을 예술적 품위가 있으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형상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는 것이 이 가요의 음악 형상에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요는 존념과 후렴이 결합된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요 어음계저시공들을 위주로 하여 잦은 동독흥 장단의 흥겨운 리듬을 타고 약동감이 넘치는 정서적 굴곡을 초성하는 손율 진행은 인민에 대한 유라 같은 사랑을 지니신 졸세의 위인을 자애로운 오보이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도없는 감격과 환희를 인상 깊은 형상적 화폭으로 잘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서박하면서도 민족적 색채가 짙은 시음악적 화폭 속에 령도자와 인민이 효련적 유대를 맺고 있는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화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가요는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위인 칭송의 성가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름 새기고 세상 전하 곳곳이 그 이름 알았네. 어디 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사랑하세 그 이름 김종일 장군. 이름 빛나고 만민의 환호에도 그 이름 울리네.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사랑하세 그 이름 김종일 장군 사랑하세 그 이름 김 다음 순서로 노래 강성부흥 아리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조치의 90, 2001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 강성부흥 아리랑은 새세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투쟁의 계시음악과도 같은 감화력을 가지고 논리 포급된 노래입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새세기에 갓 들어섰던 시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곡의 하나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 민족 순환의 시기 피눈물 속에 불리우던 민요 아리랑에 대하여 감회 깊이 교시하시면서 손군 시대의 새로운 아리랑곡을 창작하도록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영광의 과업을 받은 창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그대로 담아 강성국가 건설의 장엄한 현실을 민요풍의 선율에 흥춘하게 형상한 가요 강성부흥 아리랑을 훌륭히 창작하였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선군 흉령 용도를 받들고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자랑찬 세력사를 창조해가며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용예를 온 세상에 떨쳐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흥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둘이의 일심단일하여 권한의 행군 강림군을 승리적으로 교속하고 우리 조국을 인민의 행복이 꼽히는 무릉도원으로 그 어떤 대적도 봉존 못하는 철벽의 요새로 꾸려가는 혁명적 열정과 끝없는 자부심,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용예를 온 세상에 떨치며 참된 삶을 누려가는 높은 민족적 흥지를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아리아리 아리랑, 수리수리 수리랑 등과 같은 전통적인 아리랑 민요의 특징적인 초흥구들을 적절하게 결합하면서 노래의 민족적 흥취를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단순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에는 부드럽고 유순한 우리 민요의 우수한 음조적 특징들이 현대적 미감에 맞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가요 강성부흥 아리랑은 지난 시기에 수많은 아리랑 민요들의 구슬프고 쓸쓸한 중소와는 달리 밝고 환희적이면서도 흥취있고 혁명적 열정과 량만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특색있는 형상으로 우리 인민의 시대적 감정을 훌륭히 반영한 것으로 하여 노동당 시대의 아리랑, 21세기의 아리랑으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부흥 아리랑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용도를 받들고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자랑찬 세력사를 창조해가며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존엄과 용예를 온 세상에 떨쳐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흥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시대의 기념비적 명곡입니다. 조선 강해가니 저놈 높아리라 대한민족 흥해가니 살기 좋아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촐룡 아리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노래는 주책 90일 200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연은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손군용영업적을 민족적 정서가 뚜렷한 시음악 흉상으로 노래한 특색 있는 성가 작품입니다. 노래는 시련의 첩첩졸룡을 넘고 넘으시어 강성국가의 료명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촐룡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우리 조국 앞에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나날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더 본용할 조국의 내일과 후손 만대의 미래를 위해 날과 날을 쪽잠과 죄기밥으로 이어가시며 촐룡을 넘고 또 넘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혼신의 로고를 의미 깊은 시적 형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역사의 증견자로 우뚝 솟아 졸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여주는 촐룡의 홈준한 구비구비마다 새겨진 손근용장의 성스러운 자욱 따라 강성부흥의 휘황한 미래가 눈부시게 밝아왔음을 사람들의 가슴마다 감동 깊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촐룡을 넘나드시던 자유로운 민족의 오보이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와 경모의 마음은 그대로 뜨겁고 졸졸하게 흐르는 손율 형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네림을 주음으로 한 미녀 엄계저식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노래의 선율은 약기 박자로 시작되어 초소조를 리듬적으로 반복하면서 어루내리는 첫 부분과 그 무엇인가를 졸졸이 토로하는 듯한 특징적인 선율 진행으로 종소적 앙량감을 초성하면서 마무리되는 둘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율 흐름의 자연스러움을 도해주는 짧은 리듬들과 종소적 안정과 발전을 초성하는 긴 리듬, 통속적인 손율 음조와 미녀 어음계저식이 하나로 밀착되어 손율은 감정 종소적으로 완결된 훌륭한 음악 형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오보이에 대한 감사의 종이 굽이쳐 흐르는 노래의 손율은 특히 가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례로 두 번째 부분의 가사 아리아리아리랑 아라리어에 해당한 손율 진행은 시형상의 오음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화제의 대상인 촐룡의 가사 형상을 고도로 앙양되는 손율 정서로 안받침하는 것으로 와요 손율과 가사의 유기적 형상의 번복이로 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용도 업적을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시음악 형상으로 구가한 것으로 와요 특색 있는 성감 연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가신 그날들은 이 산전 그 어디에 소중히 새겼느냐 아리아리 아리랑 아라리요 졸용아 말이다 그럼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